전부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여기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파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가슴에 꽃같이 별같이